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인민의 소원. 내 삶에 귀중한 모든 것인 듯 밤이나 낮이나 이 심장에 끌어넘치는 불타는 소원. 내 마음 소중한 생각들이 그 소원으로 시작되고 한 생의 걸음걸음도 그 소원으로 이어지나니 그리움 속에 기다림 속에 날마다 우러르며 마음속에 배웁는 우리 원수님 영상. 이른 새벽 세찬파도 헤치시며 섬초서를 찾으시어 병사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그 모습. 한가슴 울리며 안겨오는 원수님 그 영상 우러르며 새겨지는 생각. 어쩌면 그렇게도 자애로우실까? 어쩌면 그리도 다정하실까? 이 세상 고운 꽃은 그이 계신 곳에 피어나고 온갖 새들 그이께로 날아와 노래 불렀으면 언제나 그 언제나 기쁨만을 드리고 싶어라. 사랑의 자오골인 벌과 돼지에 설레이는 이삭들과 주렁진 백과로 푸른 강줄기들의 솟아오른 언제마다에서 거세차게 흐르는 열과 빛으로 소원의 시작부터 소원의 끝까지 원수님께 달려가는 축원의 한마음. 그 간절한 축원 속에 우리가 바라는 천만 소원이 다 있고 인민의 더없는 만복이 꽃피거니. 아, 그의 마음엔 인민이 하늘이고 인민의 하늘 같은 염원은 우리 원수님의 안녕뿐. 그 소원 하나뿐이어라. 이리한 수경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우리 수경님들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언제나 현지지도 길에 계시며 인민 위한 사색을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. 진정 그의 하루 일과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것인지. 하기에 이 나라 천만 국민은 간절히 아뢰입니다. 경의하는 원수님. 원수님께 우리 운명, 우리 행복이 달려있습니다. 천만 자식의 소원은 오직 하나, 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. 이 한밤도 먼지 가시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차곡차곡 간절히 따라 섭니다. 우리 운명, 우리 행복 운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 저녁 소원은 하나 언제나